잘하고 있어. I'm doing right. Meet the night, believe it not. 잘하고 있어, 계속 앞으로만 가. 하지만 가끔 걱정해, 혹시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면. 어떤 기분이니까 나는 믿지 않았게 지금까지 난 이게 만약 그 플라시보라도. 플라시보 효과, 사실한 무효는 없는 말 하나에 속아. 자신 없는 동안 꾸준히 또 속아. 주는 척 들이켜, 그럼 찾아와 영감이 말야. 환각 속에 살아가, 다 보면 너는 새 그곳에 현실이 되긴 마련이야. 나도 알아, 어렵고 무서워도 나 모른 채 믿어볼 거야.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괜찮아. It's later when I become addicted to life.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사실 효과 없지만. 날 위로해, 난 날아가. 저 위로해를 향해서, yeah. It's all up in my mind. 날 속여줘 this time. 나도 그래, 고단한 일들이 눈앞에 수두룩해. 불안감이 밀려와 답답해. 잡생각이 많아. 독처럼 온몸이 마디마다 퍼지는 피로와 짜증에 예민할 때. 대독제는 따로 없다 해도 긍정적인 생각으로. 잘 자라면 내 좌우명이 작지 않은 큰일이라 해도 좌지우지하며 좌우하더라고. 마저 꿈도 막연한 건 없어 마음 먹긴 나를. 라스보거러 시던 꿈을 시도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. 미동 없는 꿈을 향한 믿음. 남들 다 부러워하는 내 작업물의 양은 할 수 있단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. 처음엔 나도 몰랐어. 열정과 노력이면 다 된다는 약은 흘려듣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흘러가는 대로 시간 보냈거든. 먹고 나눠 빨라지는 꿈을 향한 나의 걸음. It's later when I become addicted to life.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사실 효과 없지만. 날 위로해, 난 날아가. 저 위로해를 향해서, yeah. It's all up in my mind. 날 속여줘 this time. 속여줘.